아이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입시로 지쳐있던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간 한층 찌들어있던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반 아이들과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참 무서운 게임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질문, 변명하기 바쁜 대답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수줍은 고백도 용기 있는 사죄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서러움 가득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공격했던 아이들은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들추어내어 부딪히면서 아이들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이세영 선생님의 사연이에요. 진실게임을 한 후 이세영 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던져주는 말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물론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부딪히며 서로의 다른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Good Will Hunting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가 부른 Say Yes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생님들 몇 분이 계세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Good Will Hunting에서의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은 그런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저는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체육 선생님 한 분, 한문 선생님 한 분. 한문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르쳐 주셨고요. 체육 선생님은 그냥 따뜻하고 인자하셨어요. 덕분에 야구부도 만들고 수업 끝나고 매일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그래서 몸도 튼튼해졌지만 이세영 선생님도 참 좋은 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요? 이형민 씨, 아,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계절인 듯해요 하셨나요? 요즘에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말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참 가슴이 시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랑은 언제든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정말 옆에 누군가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는 생각 더욱 간절하실 것 같아요. 이현민 씨 듣고 계세요? 최지수 씨가 신청하신 곡을 제가 오늘 함께 띄워드릴게요. 아, 그 전에요. 저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먼저 알려드려야겠네요. 이거 자꾸만 제가 잊어버려서 큰일 났어요. 인터넷이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편지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쓰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Actually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상영회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있는 설왕설래 영화제.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따뜻한 어떤 사랑 영화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올려주시면 보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지수 씨가 신청하신 그곡 띄워드릴게요. 헐크맨과 엑스맨으로 유명한 마블 코믹스에서 탄생된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영웅담이죠. 데어데블. 이 데어데블 중에서 Bring Me to Life 띄워드리겠습니다. 에바네센스가 불렀는데, 에바네센스는 이 곡으로 2003년 최고의 신인 락밴드로 자리매김했죠. 청아하고 신비로운 고딕 사운드 한번 감상하시죠. 영화 데어데블 중에서 에반에센스가 부른 Bring Me to Life였습니다. 이인경 씨, 최근에 본그 영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냥 그럭저럭한 청춘 영화일 것 같아서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코끝이 찡했다고요. ING, 그 영화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하신 게더 재밌어요. 옥탑방 고양이의 김래원이 너무 같은 색깔의 연기를 보여줘서 혹시 영화 끝에 정다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했죠? 어떤 연기를 보여줬는지 알겠네요. 사실 이 김래원 씨가 옥탑방 고양이에서 연기를 할 즈음에 너무나 많은 여성 시청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희 아나운서국의 후배 여자 아나운서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번 저기 의정부 연수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김래원 씨가 옥탑방 고양이에 그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후배 여자 아나운서들이 연수니 세미나니 다 제쳐두고 그 촬영 장소로 가가지고 그냥 환하게 김래원 씨를만 쳐다보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아, 안 되겠다. ING 중에서 음악 한곡 듣습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가 부릅니다. 그녀에게. 산책 FM 영화음악. 안개를 닮은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죠. 스팅의 매혹적인 음성으로 Someone to Watch Over Me 들어봤습니다. Someone to Watch Over Me 이 곡은요. 1987년 영화 그 Someone to Watch Over Me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의 주제곡이었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었는데요.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를 만들었던 그 스타일리스트 리들리 스콧이었습니다. 톰 베린저와 미미 로저스가 출연했던 그 로맨틱 스릴러물이었는데, 살인 현장을 목격한 미미 로저스와 또 그녀를 24시간 내내 보호 감찰하는 경찰관 톰 베린저, 이두 사람의 관계를 빗대서 Someone to Watch Over Me라는 영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었죠. 사실 스팅이 부른 Someone to Watch Over Me는 원래 작곡가 조지 거쉰의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쉰 하면은 뭐 랩소디 인 블루가 먼저 떠오르시죠?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작곡가로 통하는데요. 고전 음악, 클래식의 형식을 재즈와 영화 음악 또 대중음악 속에서 새롭게 해석한 인물이죠. 거쉰의 멜로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낭만적이고 또 서정적이고, 그래서 많은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음악들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우디 알렌 감독의 맨하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화 그 오프닝쯤에서 우디 알렌 감독이 이렇게 독백했었죠. 뉴욕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항상 흑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조지 거쉰의 멋진 선율에 맞춰서 고동치는 곳이다. 역시 재즈 광다운 그런 독백으로 영화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디 알렌 감독은 영화 전편을 거쉰의 음악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곡, Someone to Watch Over Me가 쓰인 장면이 가장 황홀하고 또 아름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영화의 포스터로도 잘 알려졌던 장면이죠. 그 장면.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우디 알렌과 다이안 키튼이 퀸스보로 다리가 보이는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그 장면. 낭만과 서정으로 가득한 이두 사람의 풍경 위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Someone to Watch Over Me가 꿈결처럼 흐릅니다. There's a saying that says that love is blind. Still we're often told, seek and ye shall find. So I'm going to seek a certain land I've had in mind. Looking everywhere, haven't found him yet. He's the big affair I cannot forget. Only man I ever think of with regret. I'd like to add his initial to my monogram. 우디 앨런의 영화 맨하탄 중에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Someone to Watch Over Me 이어서 들은 곡은 역시 Someone to Watch Over Me였어요. 리차드 드레이피어스가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영화 홀랜드 오퍼스에 담긴 줄리아 포뎀의 음성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곡은 An Evening with Gushing이라는 제목의 그 졸업작품 무대에서 한 여학생이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로위나라는 이름이었죠, 그 여학생. 자신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또 음악을 사랑하게 만든 이 홀랜드 선생님에게 노래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Someone to watch over me.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 누군가를 찾는 애틋한 느낌의 노래라서 그런지 이 곡이 쓰인 영화마다 사랑의 느낌이 몇 곱절씩 더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한 곡이 Someone to Watch Over Me라는 한 곡이 영화마다 다른 가수, 다른 연주에 의해서 변주되는 모습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이렇게 풍부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새삼 음악이 가진 힘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바로 이런 거 좋아요. 저는 같은 곡을 다른 연주자가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을 여러 개로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Summertime 같은 경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곡인데 자그마치 저는 20명의 다른 가수, 다른 연주자의 곡들을 다 모아서 집에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것도 바로 얼마 전이에요. 가을날 집에서 하루 종일 이 Summertime을 들었더니 얼마나 죽죽느려지던 채 그래서 가을날에 여름의 그 오후로 들어가던 그 느낌도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Watch Over Me 해줄 누군가 옆에 있나요? FM 영화음악 오늘 Someone to Watch Over Me의 다양한 변주 느껴봤습니다. 정현희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 영화 툼레이더에서 U2가 부른 Elevation이었습니다. 대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내가 왜 이러나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죠? 박선영 씨 발표 수업 잘 하셨어요? 세 명이 한 조인데 혼자서 마무리하느라고 어젯밤 몇 시에요? 정말 방송 들으면서 새벽 3시간 넘도록 혼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그런 사연 올려주셨는데 아, 친구들부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있어요. 박선영 씨가 그런 분이군요. 저도 대학교 때요. 언니가 레포트를 숙제를 하고 나서 그걸 타자로 옮겨달라고 저한테 맡기면 저는 수업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옮겨 적고 언니는 수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그 숙제 다 해가지고 언니 수업 시간에 뒤 강의실 뒤로 문 빼꼼히 열고 들어가서 언니 이거 숙제 하고 주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래서 손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그런 부탁 거절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근데 살면서 그게 커다랗게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박선영 씨 하룻밤을 샜을지 모르지만요. 친구들은 선영 씨를 아주 미더워할 거예요. 힘내시고요. 밤새바는 아기 엄마라고 하셨나요? 최세미 씨? 4월에 아가를 낳았으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아직 돌도 안 됐네요, 정말. 근데 대학원생이라서 요즘에 계속해서 밤샘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서창현 씨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영화가 이제는 사람들의 좋은 놀이터가 된것 같다고요. 근데 영화가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었죠. 예전에도 놀이터였어요. 놀이터가 되는 영화도 있었고요. 아니면 교과서가 되는 영화도 있었고요. 여러 영화가 있었죠. 근데 서창윤 씨가 최근에 보수한 너무너무 깨끗한 유원지 마냥 색색으로 장식된 극장에서 진한 버터의 팝콘 냄새에 조금은 흥분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즐거움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분명히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창현 씨 말씀대로 일곱 여덟 개는 되어 보이는 상영작 소개 속에 한 편의 영화가 네 개의 스크린을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영화들은 마치 들러리인 양그 옆에서 백시시 웃고만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가슴 아프죠? 서창현 씨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항상 자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밥도 빵도 몸에 좋은 건강식도 모두 중요합니다. 짜장면이 좋다고 짜장면만 먹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영화 역시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휴식으로, 유희로서의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몸과 마음에 또 정신에 건강한 휴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도 함께 만나보았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시네마댁으로 가는 길까지가 너무 멀고 힘들어서 투정해 보신다고 그렇게 사연을 올리셨었어요. 사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꼽아놓고 마음속으로 꼽아놨다가 이제 보려고 하면 극장에선 볼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시네마댁 어딘가에서 상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나의 소중한 시간들 중에서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마음 먹고 나서야 비로소 갈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요. 영화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짜장면, 밥, 빵, 건강식, 뭐 선식 똑같이 필요합니다. 음악도 그렇겠죠? FM 영화음악에서 오늘 띄워드리는 음악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좀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걸 매일 들려드립니까? 오늘은 좀 다른 음악들을 골라봤어요. 자, 이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듀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불독 맨션이 부른 Happy Birthday to Me. 눈물 마저 차갑게 잠든 내 맘을 깜짝 놀라게 해줘요. 푸른 한 그릇 나무 넓은 하늘을 늘 꿈꾸지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이내 품에 가득 가득 안아보고파 나 푸른 한 그루 나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나를 길러낸 이곳 이 땅에서 나만큼의 그만큼의 그늘을 들이네 어지러운 저 물결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하는 것 푸르름을 더욱 간직하니 영화 일단 뛰어 중에서 볼덕맨션의 Happy Birthday to Me 이어서 김광석 프로젝트 밴드가 부른 나무였습니다. 김상중, 박진희가 주연한 예쁜 사랑 영화였죠? 산책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이지윤 씨가 매일매일 우울한 일이 생겨요 하시면서 영화 산책 중에 한 곡 띄워달라고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주위도 둘러보지 않고 다니고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데도 헤어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와 너무 자주 마주친다고요. 이지윤 씨. 아, 끔찍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자주 마주치시죠? 아마 같은 학교에 다니시거나 같은 직장에 다니시거나 그럴 것 같네요. 가끔 눈물이 왈칵 나올 것처럼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이지훈 씨의 그 우울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울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우울증에 빠졌을 때 혼자 여행을 가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곳 중에 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부산에 오후 늦게 도착해서 태종대를 한번 올라가 봤더니요, 사람들이 다 내려오더라고요. 혼자 올라가는 그 길이 아주 이상하던데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늦가을에 오후 5시에 오르는 태종대,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죠? 부산에 여행 갔던 기억이 갑자기 김현우 씨의 사연을 보고, 떠올랐어요. 혼자 그 바닷바람 맞았던 기억, 산 위에도 올라갔던 기억, 부산 사나이 김현우 씨, 몰래 치료사를 하셨죠? 부산에 오시면 회한 사발과 차 한잔 대접합니다. 물론 숙식 제공합니다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숙식 제공에 회한 사발에 차한 잔,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춤곡을 들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현우 씨, 이 곡에 맞춰 함께 좀 춤을 춰볼까요? 스윙 음악이에요. 반항의 춤이라는 영화에 나온 스윙 음악인데요. 1930년대 독일이 배경이었죠. 스윙 재즈에 열광하는 반항적인 10대 소년들이 낮에 눈을 피해서 밤이면 클럽에서 스윙 음악, 스윙 춤에 빠져들었습니다. 원작의 스윙 키즈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반항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영화에서 로버트 숀 레오나드가 혼자서 절규하듯이 춤을 추던 장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곡 들어봅니다. 그럼 맨하탄 트랜스퍼의 여성 싱어 제니스 시겔이 불러주는 Buy Me a Beast Edition, 멋진 당신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까요? FM 영화음악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장훈님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Shame, please let me explain.